그때 담배 냄새가 좋았어. 너의 담배 냄새가 좋았어. 낯설긴 했지만 골록거렸지만 그땐 그저 너의 모든 게 좋았어. 콩닥콩닥만 두근거렸지. 딸듯말듯 떠난 손바닥 수줍은 떨림을 타고 내 손에 밴 담배 냄새 집에 돌아와 방 안에 들어박혀 너의 향기를 느꼈어. 그때 담배 냄새가 좋았어. 너의 담배 냄새가 좋았어. 낯설긴 했지만 골록거렸지만 그땐 그저 너의 모든 게 좋았어. 혹시 그 마음 아는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아무것도 아닌 담배 한 개 피에 그녀가 떠올라. 그녀는 타바코 레이디 아하. 겨우 스무 살 우린 그런데도 너는 살짝 빨랐었지. 달콤 쌉싸름 키스까지 네가 가르쳐준 선물. 날씨는 어때 나 무슨 말을 했었는지 선명하진 않지만 사실 너의 냄새가 좋았어. 네가 가진 모든 게 좋았어. 설명 힘들 만큼 바보 같지만 그땐 그저 네 옆인 게 좋았어. 혹시 그 마음 아는지 하는지 아무것도 아닌 담배 한 개 피가 그녀를 데려와. 우리를 스쳐간 순간들 우릴 맴만지던 바람들 둘이 함께 했던 지질의 역사 속 그녀가 떠올라. 그녀는 타바코 레이디 그녀는 타바코 레이디